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청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오다. 한 많은 비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준다. 쓰라린 비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어 술이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자 봄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부르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